청곡사 향완. 진주 청곡사 출토. 조선 태조 6년. 공양군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품인 향, 꽃, 물, 음식 등을 담는 것으로 향합과 향로, 꽃바구니, 화병, 촛대 등이 있다. 특히 향로, 화병, 촛대는 불전에 올리는 기본적인 공양구로 삼구족이라고 하고, 부처님께 향을 공양할 때 사용하는 향로 가운데 나팔처럼 퍼진 높은 굽과 넓은 전이 달린 그릇 모양의 몸체를 가진 향로를 향완이라고 한다. 진주 청곡사는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원찰이다. 이 향완은 1396년에 돌아가신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139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청동 바탕 위에 무늬대로 홈을 판 후 은선을 끼워 넣어 장식하는 입사기법으로 제작됐다. 몸체 전체에 범자, 연꽃 넝쿨 무늬 등이 유려하게 장식돼 있다.